태초에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먹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먹어야 살아갈 수 있으며 먹지 못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세상은 풍족한 시대로 발전해왔고 일부 어려운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먹을 것 자체의 부족을 겪지는 않게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뭘 해먹고 사나 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밥벌이는 태초에 인간이 생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업은 삶의 근간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삶의 근간이며 영원한 숙제인 밥벌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밥벌이 말이죠. 여기는 우리의 밥벌이를 책임진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는 곳, 잡담입니다. 네, 잡담 첫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홍 이사님. 네, 잡담에서 홍 이사를 맡고 있는 홍 이사입니다. 네, 저는 대기업 신입 공채로 직업을 시작해서 중소 중견 기업도 겪어봤고요. 그다음에 그 인사 스텝으로 시작을 해서 영업 마케팅 스택과 라인 조직을 다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30대 초반에 제 사업을 창업해서 5년 정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말아먹었다. 말아먹고 다시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래서 커리어계의 비빔밥. 여러 재료들을 맛으로 승화한 홍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위 대표님. 네, 위 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위 대표입니다. 위 대표 역할이면 실제는 위 대표가 아닌 건가요? 아닌 건가요? 네. 아래 대표 아니고 위 대표. 위 아래. 네, 저는 이제 제 첫 번째 직장이 컨설팅 회사였어요. 엑센추어라고. 거기서 기업 컨설턴트로 이렇게 활동을 좀 했었고요. 지금은 헤드헌팅 업체인 엑스퍼트 그룹이라는 곳에서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14년째 오래 하고 있습니다. 되게 오래 한 거죠, 그 정도면? 업계에서 굉장히 또 유명하신 분이죠. 네. 반도체 업계에서는 모르시는 분이 없는 정도로. 저는 주로 이제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소재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영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IT 일반, 예를 들자면 뭐 핀테크 또는 소셜 쇼핑, 뭐 AR, VR, 인공지능 뭐 이런 영역들 다 커버하고 있고요. 저는 주로 기업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핵심 인재를 리크루팅 할 거냐, 그런 리크루팅의 전략들, 그런 부분들 컨설팅 하면서 더불어서 핵심 인재를 세팅해 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었고요. 일반 어떤 기업들이 자기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어떤 하려고 할 때 그게 필요한 조직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성장 동력에 관련된 핵심 인재를 그 팀 단위로 서드베이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회사 홍보를 많이 하시는 거죠? 네, 많이 했습니다. 생각보다 회사 홍보를 많이 하셔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4년 동안 일하면서 느낀 여러분들의 커리어 고민, 그런 고민들을 풀어주는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14년이어서 다행이었죠. 18년이었으면 큰일 날뻔했습니다. 네, 우리 곽인턴.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잡담에서 꽉 인턴을 맡고 있는 꽉 인턴입니다. 네. 현재는 사회생활 5년 차이고 유망 중견기업에서 대리로 근무는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잡담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열정이 많은 꽉 인턴으로 활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취준생분들 그리고 아니면 사원 대리로서 앞으로 커리어를 고민하고 계신 그 많은 분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지금 여기 소개시켜드린 그 공신력 있는 그 두 분과 그리고 저희 진행자 실장님, 한 실장님과 함께 많은 노하우와 소스를 제가 많이 뽑아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자 이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잡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곽인턴님은 리액션이 되게 좋으세요. 아, 네. 저는 리액션 빼면 시체입니다. 그렇죠. 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한 실장입니다. 실장 그러면 보통 뭐 오너의 아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연속극에서 나오는 네, 굉장히 잘생기고 돈 많고 바람 피고 이런 분위기인데요. 저는 뭐 오너의 아들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는 쉬고 계시고요. 네, 그냥 열심히 인사 외길 20년 동안 인사 업무를 한 경영전 실장을 맡고 있고요. 뭐 한 실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 실장님. 나중에 한 실장님 개인사를 들어보면 참 재밌는 일들이 참 많아요. 제 거예요. 개인사로 팟캐스트 한 2회는 채울 수 있죠. 네. 5회? 5회 정도. 예, 그 지루한 인사 담당자다가 갑자기 미국, 그것도 뭐 중국도 아니고 미국 가서 한의학을 공부한다든가 네. 이런 뭐 특이한 커리어의 소유자. 무릎이 아픈 자 나에게 오라. 너를 일으켜 세우라. 뭐 그런 모토로 한의학도 했었고요. 네. 아무튼 저희가 이제 잡담이라는 그 타이틀로 함께 이제 뭉쳐서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희 잡담이라는 게 또 의미가 또 말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잡담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 꽈깅턴이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잡담 하면은 뭐가 딱 떠오르시나요? 그냥 막 막말 하는 거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예. 네, 저희는 또 거기에 또 하나의 의미를 좀 붙여봤는데 잡이라는 그 J-O-B, 잡, 일, 직업 이런 잡이라는 그 단어와 그 다음에 담, 그 얘기를 하다, 잡담. 맞나요? Right.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전적 의미군요. 네. 네. 그 앞서 제 인트로 멘트에 소개는 드렸지만 앞으로의 밥벌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여러 많은 편하게 얘기를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의미로 잡담이라고 네. 맞나요? 그 밥벌이가 먹는 밥뿐만 아니라 그럼요. 영혼의 밥. 네, 영혼의 밥. 네, 그까지 포함한. 네, 좋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들을 편하게 나누는 방송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취직을 준비하신다거나 이직을 고민하신다거나 자기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과 함께 그 고민을 하고 네. 각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인사 전문가, 뭐 대표님, 뭐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실제적인 기업과 일터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했으면 합니다. 홍 기사님 그 대기업 벤처 창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제 남이 만든 벤처기업 워낙 다양하셔가지고 기대가 많이 돼요. 그 비빔밥의 재료들은 제가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그렇죠. 오늘 다 설명드리긴 좀 길고요. 네. 네, 저희가 아무튼 이런 취지로 네. 잡담이라는 이름하에 네 명이 뭉쳐서 앞으로 네. 재밌는 이야기들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털어. 내 밥벌이를 책임질 소중한 이야기들. 잡담.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저희 팟캐스트의 취지나 방향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저희 뭐 처음에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를 하기로 하고. 그동안 또 어떻게들 지내셨는지 뭐 간단한 근황 토크 네. 잠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에 어떠신지요, 홍 이사님? 전가요 또? 늘 스타트는 우리. 저는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한 22년 차 경력 중에 한 반은 인사를 했고 반은 이제 영업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인사 팀장으로서 일을 했고 올해는 영업 담당 임원을 맡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경영계획 세우고 1분기가 지날 때쯤에는 뭐 이제 실적 점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녹음하고 있는 오늘 금요일인데 내일 토요일에 우리 본부장들은 모여서 실적을 지금 체크하는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이 아이고, 리얼 회사 생활이죠. 네, 정말이죠. 정말 예,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그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회사에 기여하기 위해서 실적을 만들어내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요. 뭐 그런 것들에 쪼이고 있는 게 저의 현실입니다. 와. 저희가 뭐 다음에 다루긴 하겠지만 네. 그 직장에서 벌어진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네, 뭐 스트레스 관리하면 또 뭐 홍 이사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쪽쪽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위 대표님은 어떻게? 네. 그 꼴 자기가 이제 하는 그 잡들은 자기가 잘 알잖아요. 그쵸. 잘 모르는 직업들에 대해서는 되게 동경하고 그쵸. 아주 골프 선수로 하면 참 역동적이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재밌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타인들이 보기에는 그런 역동적인 직업도 그 본인에게는 반복되는 일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이런 게 참 재밌지만은 그런 일상에 이제 파묻혀서 쭉 살다가 이제 팟캐스트를 우리가 하자고 이렇게 모임도 가지면서 하니까 좀 상당히 흥분되고 뭔가 생활에 활력소가 좀 되는 그런 한 주를 좀 보냈고요. 그래서 안 하던 운동도 좀 하게 되고 또 헤드폰으로 팟캐스트 들으면서 또 아이디어 구상도 하면서 또 길을 걷기도 하고 그런 그렇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뭐 역시 돈을 많이 버시는 사장님이라. 뭐 네 맞아요. 그렇죠. 이미 가질 걸 다 가지셔서. 네. 네. 골프. 좋네요. 골프. 네. 네. 뭐 우리 꽉인턴은 요즘에 어때? 네. 어떻게? 저는 이번 주 생일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일도 열심히 했고 이번 주 생일이어서 또 벚꽃길도 열심히 걷고 데이트도 좀 하다가 그래도 이제 또 팟캐스트 하러 열심히 이제 또 일은 정말 빨리빨리 마치고 팟캐스트 하러 왔습니다. 네. 네. 그 회사 인사팀장이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아, 이른대강? 대강대강 이른대강 아닙니다. 또 일은 또 퍼펙트하게 해야죠. 인턴이니까요. 네,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기로 하고 나서 뭐 각자 또 여러 가지 준비도 하시고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또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주제는 저희가 대기업과 뭐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좀 비교를 하면서 그 본인이 이제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도 될 수 있고 그것은 뭐 저희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뭐 취준생들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또 다른 회사 다니고 있지만 내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뭐 오늘 좀 준비한 시간이죠. 네, 오늘 뭐 홍 회사님이 첫 시간 네. 좀 준비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대략적으로 일단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실까요? 네, 그 대기업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 중견기업 그리고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각각의 어떤 기업의 성격 규모에 따라서 많은 차이점들이 있을 텐데요. 뭐 제가 몇 가지 카테고리를 놓고 그 뭐 장단점이라기보다 그 다름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대기업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빠밤 빠밤 깜짝이야.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기업은 인원이 많습니다. 인원 뭐 작은 기업들은 뭐 오너 또는 그 사장님 눈에 한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인원이 모여서 일을 할 때는 일일이 다 직접적인 통제가 안 되고 업무가 유기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나 시스템 등을 도입해서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이 돌아가는 그런 문화들 또는 체제들을 갖춰 놓기도 합니다.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업무의 IT 기술도 뭐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많은 IT 기술도 도입이 되어 있고요. 그런 어떤 조직적인 체계적인 조직 문화를 경험하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대기업에서 그런 시스템화가 이제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시스템화와 관련되어진 직무, 이제 뭐 회계라든가 인사, 기획, 뭐 또는 마케팅, 뭐 이런 부분들은 대기업에서 그런 시스템적인 넓은 시야로 이렇게 경험을 한 게 나중에 뭐 이직을 한다든가 중소기업으로 이직한다든가 이럴 때 좀 유리한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학생들이나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취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기업을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요 부분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나는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또 배우고 싶고 내 역량을 좀 키우고 싶은데 대기업은 왠지 그걸 이제 해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체계가 잡혀진 그런 큰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또 이게 반대로인데 단점이 또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장점을 뒤집으면 하나 이제 단점이 되는 건데요. 그 시스템이라는 거는 아 좀 미숙하거나 좀 잘 모르는 사람도 그 시스템에 적응해서 하다 보면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서 일정 수준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는 게 시스템의 장점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시스템에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창의적인 또는 개인적인 어떤 유두리나 공간이 적은 편입니다. 뭐 매뉴얼이나 이런 것이 확립이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시스템이 조직 문화 형태로 이렇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획일적인 조직 문화 타성에 순응하는 과정을 겪다 보면 그 점에 이제 실망하거나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어떤 일정 수준의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숲을 본다기보다는 자기가 담당한 업무 범위 내에 좁은 범위의 시각을 보게 되고 자기가 스스로 굉장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또 단점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들어진 시스템에서 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 전체 시스템을. 그렇죠. 예, 조금 약한 개인이 그 시스템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생길 수는 있겠는데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걸 관련된 재미는 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걸 경험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죠. 쉽지 않고요. 오히려 벤처기업은 그런 장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예를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면 벤처기업의 인사 담당자는 뭐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도 뭐 제도 그다음에 평가 그다음에 뭐 커리어 관리 뭐 조직 문화 총무까지 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신입 때는 이제 인사로 들어갔는데 그 소위 말해서 제가 맡은 영역 인사 관리의 제 영역을 옮겨가는데 저는 뭐 평가 뭐 이런 쪽 인사 제도 운영 쪽을 좀 했었는데 뭐 한 2, 3년 동안 계속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중간중간에 이제 뭐 TF 활동도 하긴 했지만 그 대기업의 신입사원이 직무를 뭐 단기간에 중소기업처럼 이렇게 여러 개를 옮겨가면서 이렇게 그 큰 시각을 배우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게 업무가 분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반면에 그렇게 다양한 일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이제 또 깊이 있게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중견기업이 사실 조금 망설여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의 내가 진짜 꽂히는 일이 있는데 이거를 정말 잘 배우고 싶고 깊이 배우고 싶다. 이러면 사실 뭔가 대기업에 대한 그런 열망이 더 커지는 것 같고요. 내가 진짜로 막 이거 저거 다 해보고 싶고 막 부딪혀보면서 진짜 내가 해보고 싶, 내가 스타트부터 해보고 싶다 이러면 약간 중견 중소기업에도 눈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에 좀 따라서.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죠. 네. 대기업에는. 제가 바로 전에 있었던 회사가 매출액 뭐 2,500억에서 3,000억 되는 중견기업이었고 그 인사 담당자가 팀장을 포함해서 5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기에 있는 대리 사원급들의 그 고민이 그런 겁니다. 뭔가 일을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은데 이제 너무 이일저일 막 그때그때 주어진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이제 중견기업에 있는 그 사람들은 교육의 기회도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일을 배울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대기업 인사팀과 중견기업 인사팀을 경험해 본 바로는 나름의 체계성과 나름의 그 테두리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보지 않은 세계 중견기업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대기업 인사를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막연히 더 뭔가 더 체계적일 것이다, 더 깊이 있을 것이다라는 선입감들은 각각의 사이드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면 개인의 성향도 있고 그 스타일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대기업에 안 가봤던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동경이 있겠지만 또 뭐 가보면 사실 또 별거 없거든요. 또 보면은 보면 뭐 대기업도 주먹구구식이에요. 뭐 별거 아닌 것도 안 본 사람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요. 근데 네. 진짜 대기업도 대기업답지 않은 곳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왜곡돼 있는 것들도 좀 전 많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막연히 안 가봤기 때문에 저긴 잘 돼 있지 않을까? 사실은 어디도 잘 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자기가 아까 이제 뭐 꽉인탄 얘기한 것처럼 깊이 들어가고 싶으면 자기가 다이빙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이빙하지 않고 아 내가 다이빙을 못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편견이 있을 수 있죠. 네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꼰대들이 얘기하는 열심히 안 하고 요새 들어도 꼰대로 되어가는 네, 요즘 뭐, 아유, 뭐 꼰대가 점점 친숙해지는 한 팀장도 어느덧 꼰대가 되시가는가 봐. 네, 뭐 저도 막 계속 그 꼰대 네. 쪽으로 점점 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경험의 차이는 얼마나 농도 있게 겪었냐의 차이인데 같은 그 1년을 보내도 농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한 실장처럼 자기 일에 열정과 깊이를 가지려고 노력했던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아, 저는 손가락이 오그라들고 이렇게 훅 들어오는 칭찬은 정말 아리가또. 그렇게 같은 직무를 자기가 노력해서 깊이를 더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대기업에서도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중소기업에서도 더 배워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런 차이는 분명히 그 퍼스널리티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다 이런 관점을 엔지니어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엔지니어들은 결국 많은 문제를 만나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가. 그게 이제 그분의 이제 실력인 건데 이제 많은 문제를 만날수록 또 다양한 솔루션을 적응하면서 그 해법을 고민해 본 사람일수록 이제 고수 레벨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대기업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선임자들이 이미 많은 고민을 해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IP라든가 또는 설계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기업에 들어온 아무리 그분이 스펙이 뛰어나도 들어와서 하는 일들이 뭐냐 그러면 그 만들어놓은 플랫폼 하에서 뭔가 디버깅하고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처음 백지에서 시작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키텍처를 잡고 거기에 설계를 백지부터 이렇게 설계를 해나가다 보니까 네. 스펙이 조금 안 좋은 사람이 이 벤처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도 고수가 있겠죠. 그죠? 그 어떤 플랫폼을 처음 만드는 고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 밑에서 같이 그 프로젝트를 백지 상태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플랫폼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그분의 문제 해결력도 많이 증가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업무를 하면서 어떤 엔지니어들을 평가할 때 남이 만드는 플랫폼에 올라타서 살아오기만 했느냐 아니면 플랫폼을 스스로 만들어 본 그런 경험을 가졌느냐 요 두 개에 따라서 만들어 본 경험을 가진 사람을 되게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실제로도 그분이 기업에서 되게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그래서 물론 이제 주니어 시절에 경력을 쌓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자기가 플랫폼을 만드는 일, 경험을 쌓은 다음에 이런 일을 하겠지만은 그거를 빠르게 경험할수록 그 세상을 훨씬 더 이렇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보게 되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걸 정리하자면 대기업의 시스템이 정형화돼 있다. 그런 쪽에서 이렇게 주니어가 들어와서 차곡차곡 배워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아주 넓은 시야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거꾸로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거기서는. 네.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 기회들이 잘 안 주어진다는 거죠. 이미 다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네. 또 뭐 인지만치면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따라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주제를 보면 결국은 초기에 배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자기가 좀 더 뭔가 하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반대로 뭐 그런 이렇게 장단점들이 계속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시스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또 장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생각해 본 두 번째 뭐 장점이라면 대기업은 어쨌든 중소 중견 기업에 비해서 일을 할 때 어떤 풍부한 재무적인 자원에 기반해서 합니다. 물론 직무나 어떤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뭐 넉넉한 자원을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대기업 계열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는 재무적인 자원에 따른 어떤 추진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이 많은 데가 장땡이다. 돈의 힘이죠. 기업은.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업부서 대기업에서 이제 마케팅 사업부서에서 있었는데 중요한 의사결정 윗선에서 이제 내려지면 그걸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뭐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 쉽게 얘기해서 중소 중견 기업에서는 해외 출장 한번 나가기가 이제 비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고 대기업에서는 저 같은 경우 해외 영업할 때 한 2, 3년 내에 50만 마일 비행기를 탔거든요. 제가 가서 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다 만났어요. 그게 뭐 성과로 이어져야 이제 비율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넓은 그 반경에서 활동하는 게 또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의 또 하나의 장점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돈이 힘인데 돈이 쓸 수 있는 환경이다. 적어도. 근데 뭐 작은 기업도 돈 많은 데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강소기업들 현금이 풍부하거나 그리고 돈이 없어도 그 새로 추진하는 사업에 아낌없이 또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은 또 상황이 다를 수 있고요. 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근데 겁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그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재무적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재무나 회계가 이제 사실은 뭐 회사의 언어라고 얘기하기까지 하는데 이 회사가 재무적으로 괜찮냐는 도대체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잘게 쪼개면 한 9번의 직장 이직 경험이 있는데요. 갑자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회사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할 때 재무제표를 놓고 크게 보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이제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봅니다. 뭐 그냥 기본적인 재무제표는 봐야 되겠죠. 회사의 건전성이나 뭐 유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적어도 뭐 완전히 뭐 적자가 나거나 현금이 없거나 이런 회사는 좀 부담스럽죠. 그게 이제 뭐 손익 보고서를 봐야 되는 겁니까? 손익 계산서를 꼭 보셔야 되고요. 네. 흔히 이렇게 시중에 나돌아다니는 뭐 재무제표 뭐 홍대리만큼 보면 뭐 된다 뭐 그 정도의 그 기본서만 봐도 재무제표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자, 그러니까 그 회사의 탑 이 어떤 생각과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뭐 어떤 방법을 뭐 신문기사도 좋고 아는 지인을 통해서든 알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 팀이죠. 제가 함께 일할 팀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거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건지 아닌 회사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게 꿀팁인 게 의외로 회사를 알아보면서 회사의 재무 상황을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뭐 취준생들도 마찬가지. 취준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이 회사가 뭐 중소기업을 가고 싶어도 정보가 없다. 이 회사가 정말 건전한 회사인지 어떻게 아냐. 그 재무제표를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의외로 굉장히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뭐 홍 이사님이 찝어준 것처럼 혹시 이직을 준비하시거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재무 상황을 한번 꼭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회사를 이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을 내릴 때 회사에 이제 아까 방금 재무제표를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좀 동태적인 데이터를 많이 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줘요. 동태 생선인가요? 네. 무슨 일이냐면 동태 무슨 일이냐면 뭐 부채가 얼마냐? 그 부채가 많으면 저기는 불안하다 뭐 이렇게 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재무제표에서 대차제표 중심으로 많이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손익계산서를 좀 더 주의깊게 봐라. 특히 적자를 보고 있냐,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앞으로 이 회사가 흑자로 볼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려면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의 성장세가 구현되고 있냐 아니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 분기, 전 동기 대비 이제 계속 이제 그렇죠. 봤을 성장의 때 추이를 봐야 되는 거죠. 성장하고 있네. 되게 어떤 회사가 적자다. 그럼 사람들은 저기는 안 좋은 기업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데, 근데 실제 그 회사는 다음에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무슨 아이템이 개발되고 있고 마케팅이 다 준비되고 있어서 그다음에 매출이 쭉 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템도 함께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면 저희가 잘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쿠팡. 적자 엄청 나잖아요. 근데 뭐 매출은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이런 기업은 좋은 기업입니까? 어떤 기업입니까? 아마 이제 답을 아시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티나요? 티났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근데 왜냐하면 그 취준생들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렇죠. 적자라니까 이런 기업을 가야 되는 기업이다 거냐.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아이템의 비즈니스 모델, 그 회사의 성격을 봐야 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쿠팡이라든가 또는 티몬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이제 소셜 커머스 영역인데 자본이 대규모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이룰 때까지는 돈을 마구잡이 이렇게 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가 있는 거죠. 투자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좀 향후에 자기 이제 브랜드력이 좀 올라가고 기업 내에서 점유율이 좀 높아가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사실은 그런 광고비라든가 이런 부분만 줄이기만 해도 바로 흑자 날걸요. 그런 회사들. 안 그런가요? 네. 뭐 상황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실명 막 쿠땡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뭐 소리 넣지 팟캐스트니까요. 팟캐스트. 네. 잘 아시면서 답변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저도 좀 어려운 게 만약에 제 지인이 간다고 하면 어떻게 얘기해 주는 게 좋을까라는 게 좀 되게 애매해요. 사실은 기업의 본질은 어쨌든 이익이 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전통적인 사고가 이제 진짜로 무너지는 것인지, 무너진다고 뭔가 상황이 그렇게 이끌어지는 대로 정말 바뀌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뭔가 얘기만 나오는 건지 사실은 아직은 모르는 시대인 거죠. 저희가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을 보면서 막연히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개개인들이 좀 잘 판단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무제표를 읽는다는 거는 상황을 다 파악하고 이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단순히 한 가지 뭐 사실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여기는 적자가 나니까 안 좋은 회사야가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좀 잘 판단하면서 그러니까 성장의 계기를 리포하고 있느냐 판단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럼 이제 아이템을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 보고서라는 게 나오잖아요. 저기 그 기업 공시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거기에 그 회사의 조직, 그다음에 재무제표, 그다음에 이 회사의 위험 요인이 뭔지, 아이템이 뭔지, 거래선은 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각 거래선별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다 분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료도 꼼꼼히 좀 읽어보고 특히 아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꼭 기업체를 동태적으로 이렇게 예,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움직이는 게 단면만 잘라가지고 적자 났으니까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적자가 났지만 그 다음에 흑자 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숨어 있느냐 그 회사가 큰 그림을 좀 봐야 된다. 예, 앞뒤 좌우를 예, 살펴보면서 그쵸. 예,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예, 예, 좀 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봐야 돼. 네, 밥벌이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쉽지 내가 않아.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진짜. 아니, 근데 이건 실패 사례인데 제가 2008년에 코 땡땡 회사로 이제 코 땡땡 코 땡땡땡땡이죠. 네. 근데 그 회사는 제가 들어갈 때 기준으로 총 현금이 1,200억이 있는 회사였고요. 굉장히 우량한. 네. 순 현금이 800억 있었고요. 막 이제 대기업 그룹 계열사에 편입된 그런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었고 제가 입사할 때 주가가 거의 2만 원에 육박하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퇴사할 때 5천 원 정도. 아이고. 그러니까 그 많은 현금과 기술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쓰지 못해서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제가 그때 인사를 하면서 많은 그 구조조정을 해야 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무제표나 그때는 과거의 실적이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어떤 성적표를 보여주는 단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도 있다. 어떤 방향성 네. 그런 그러니까 같은 얘기 같아요. 그렇죠? 예. 말씀하세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적 자원이 풍부한 게 이제 장점인데 네. 그거에 또 반대되는 또 사이드도 또 있나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으로 회사에 돈이 많다는 건 회사 돈이 많다는 얘기가 내 돈이 아니야. 내 돈이 아니다. 그 회사 돈이 많은 거지 내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최고의 회사라고 하는 S전자의 경우는 매년 수십조의 이익을 내는데요. 제가 아는 한 2000년대 이후로는 계속 비상경영이었습니다. 뭐 올해도 뭐 분기별로도 뭐 10몇조 이상 막 이렇게 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동기들은 아직도 구조조정의 그 공포에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회사의 재무적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이 뭐 그 내 돈은 아니다. 또 일을 하다 보면 회사에 돈이 많아서 팍팍 추진되던 일이 또 내 능력으로 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가 이제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는 뭐 성과가 안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인적 자금적 측면에서 풍부하다 자원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벤처기업이나 조그만 기업들은 당장 돈 버는 아이템에 자원을 투하하는데 미래를 생각하면서 선행적으로 하는 연구를 할 수 없다라는 거. 쉽지 않죠. 이게 이제 벤처기업이 좀 한계인 것 같아요. 근데 대기업은 반대로 그런 선행적인 투자를 자원이 좀 풍부하니까. 그런 투자를 좀 많이 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좀 선행적인 기술들을 자기가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물론 이제 직군에 따라 다르지만 반대로 선행적으로 잘라내기도 해서 요즘에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이제 참 애매한 게 그런 선행 기술을 배울 수 있을 때 굉장히 좋거든요. 하다가 양산화가 안 되면 통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또 왕왕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이제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꺼냈냐 그러면은 이제 보통 대기업에서는 선행 기술에 있는 팀들은 되게 꾸사리를 많이 먹어요, 그죠? 돈도 못 벌면서, 예, 돈을 매 쓰기만 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부서 쪽에서는 아, 저 부서는 돈 쓰기만 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좀 힘을 못 쓰고 좀 소외받고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을 바꾸어서 이제 회사의 위상 측면에서 그렇게 취급을 받다고 볼 수는 있지만, 물론 성공하면 또 아주 그 인정을 좀 받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은 창업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들을 보게 되면 대기업에서 선행 기술을 연구하다가 아, 이 아이템은 한 3천억 내지 그 이상 넘 보통 이제 대기업이 이 아이템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할 때 3천억이 넘냐 안 넘냐 그 기준으로 많이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비즈니스가 상황이 좀 안 좋아졌을 때도 그 조직이 유지되면서 버틸 수 있느냐 그 기준을 한 3천억대로 잡는데요. 근데 매출이 3천억 일어나는 그 한 2천억 일어나는 그런 회사 벤처나 중견기업 자리 엄청 큰 회사 좋은 회사 아닌가요? 2천억 넘으면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네, 장난이죠. 네, 그래서 딱 선행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제 기술은 성숙이 됐으나 이게 실제 매출을 일으키는데 한 1천억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일자면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은 대기업에서 그 아이템을 캔슬시킬 수도 있는 그러면 그 자업에 투입되었던 그 관련된 사람들이 나와서 그 아이템을 그대로 창업할 수도 있는 저는 그런 역으로 장점이 좀 그래서 의외로 대기업에서 그렇게 선행적으로 연구했다가 나름 양산성도 있고 그 성공의 가능성도 높은데 매출이 좀 작다든가 또는 다른 여러 역학관계 때문에 그거를 취소시키는 경우에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나와서 역시 대표님이라 이게 창업적으로 생각하시는 이게 기회를 이게 밥벌이가 참 일반적으로는 그냥 딱 직장에서 주는 돈 받아서 먹고 사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회사에서 굉장히 싫어하겠죠. 저거 나갈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근데 굉장히 개인으로서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 이런 시각, 시야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메모리다. 그럼 대기업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맞습니다. 근데 그 메모리에서 경력을 쌓고 있는 분들은 메모리 회사 밖에 못 움직여요. 그렇죠. 메모리 네. 회사는 내가 차릴 수도 없어요. 네. 대기업이 하는 아이템이니까. 내가 뭐 퇴직해가지고 SK 하이닉스 차릴까 뭐 이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기업이 못하는 그러니까 진입하기가 좀 힘든 매출 규모가 작아서 그렇죠. 이런 회사들 많단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직장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내가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죠. 결국 회사하고 직장인은 끊없는 그런 헤게모니의 긴장관계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누가 헤게모니를 주시느냐. 근데 내가 직장인이 선택의 초이스가 많으면 헤게모니를 나름대로 가지게 되면서 협상력을 가지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대기업에서 선행기술을 하고 있어서 좀 천대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대기업 내에서 그렇게 바라봐지지만 밖에서 바라볼 때는 그게 또 아주 좋은 행운으로 다가설 수도 있다. 네,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재무적 자원 얘기하다가 위 대표님한테 가면 얘기가 굉장히 산으로 가요. 또 대표님 너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거를 또 다음에 또 듣기로 하고 잘 잘라주셔야 돼요. 네, 일단은 재무적 자원이 어쨌든 많다. 네. 근데 저는 대기업을 볼 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좋은 선후배를 많이 만날 수 있고 그 인적 자원에 대한 요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네 그렇습니다. 재무적인 너무 라디오 같은가요? 아 이거는 너무 뭐.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배우는 게 장점이냐 다 그다음에 뭐 중견기업은 그런 점이 좀 약하다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첫 직장의 첫 선배를 어떻게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무리 시스템적인 환경 속에서라도 좀 배울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또 이렇게 일을 잘못 배우기도 하고 중소중견기업이지만 굉장히 좋은 선배를 만나서 일도 잘 배우고 조직 생활의 어떤 매너 같은 것도 잘 배우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기업이 사람 뽑을 때 이제 초이스도 많고 내부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 문화가 갖춰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고 배울 만한 좋은 선배들의 인력풀이 저는 제 경험으로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안에서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네. 저도 지금 생각하면 그 초기에 한 직장 생활 한 4, 5년 차까지 배운 것들이 굉장히 토양이 많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실제로 중견 중소기업에 있으면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나도 좀 이렇게 누구한테 코칭 받고 싶다 이게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되게 많이 공감이 가요. 근데 가서 좀 당해봐야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거기 그렇지. 굉장히 싫은 선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보고 배운다 했지만 그 인장이 깨지면서 아니, 배우는 일례로 과정이거든요. 저는 정말 그 부서에 한 명씩 정말 어쩜 그렇게 싫은 사람이 하나씩 있는지 아니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서울 사람이라고 싫어했던 분도 있었어요. 엄청 신기한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 선배랑 어떻게 하면 안 마주칠까 엄청 고민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냥 시비 거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풀이 많기 때문에 좋은 사람도 많은 방면에 그쵸. 정말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또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뭐 자기가 잘 골라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장점이라면 이제 장기적인 인맥 형성의 계기가 됩니다. 어쨌든 대기업에서 쭉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흩어지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걸로 인간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니까 또 일종의 디아스포라가 벌어져가지고 많은 또 기업의 그 선배들이 또 디아스포라가 뭐죠? 나 저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 지금. 뭐죠? 아 디아스포라. 지금 다 우리 다. 디아스포라 예, 뭐예요? 진짜 설명해 줘야 돼요. 네. 아 그 로마인의 박해에서 그 유태인들이 이렇게 세계로 이렇게 도망치듯이 퍼져나간 그래서 기독교가 번져나간 어떤 현상을 디아스포라라고. 나 기독교인인데 왜 몰랐지?